산골을 돌아서 가면 내 고향이 다 이야 어서 가자 이야 어서 가자 구름이 둥실대는 마차는 간다 깃발은 날리며 마차는 간다 마차는 간다 저 언덕님이 기다려주는 내 고향으로 이야 어서 가자 이야 어서 가자 청포도 무르익은 발굽이 장단에 마차는 간다 벤조를 울리며 마차는 간다 마차는 간다 저 산골을 돌아서 가면 내 고향이 다 이야 어서 가자 이야 어서 가자 구름이 둥실대는 고개를 구불구불구불 넘어간다 말방울 울리며 마차는 간다